우리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부터 3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대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두가 배불리 먹는 축복. 모두가 배불리 먹는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는 축복.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특별히 칠병 이어의 기적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리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것으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고 일곱 관주리를 남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특별히 37절 말씀 보시면 배불리 먹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칠병이어로 배불리 먹었다. 여기서 배불리라는 단어 헬라어로 코르타조입니다. 코르타조. 배불리다, 살찌게 하다라는 뜻이죠. 배불리다, 살찌게 하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육신적인 배부름뿐 아니라 영적인 배부름을 가리킬 때도 성경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는 영적 배부름, 여기에도 헬라어 코르타조가 사용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보시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말씀에 주리고 영원히 목마른 자 바로 배부를 것이다. 이게 코르타조의 영적인 배부름이죠. 이 시간 이 황량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늘 힘들고 늘 답답한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본문의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간절히 믿기만 한다면 영육간 차고 넘치는 배부름의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육적으로 배불러지는 칠병이어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칠병이어의 축복을 받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 주인 예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이 칠병이어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보면 32절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도저히 불쌍해서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된 것이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노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근데 문자적으로 이 단어는 몸 안에 장기들이 움직이다 라는 뜻이라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김이 순간 일어난 게 아니라 몸속에 장기가 움직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몸속에 장기가 움직이듯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늘 답답하고 늘 바닷가 같은 인생을 우리는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실까요? 어떠한 사람에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을 만들어 가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사람,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을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경외, 두렵게 믿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을 두렵게 믿는 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겨주신다. 이 세상에서도 자식이 부모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늘 조심스러워하면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 불쌍한 마음, 치근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야, 얘가 왜 이렇게 주눅들었지? 왜 이렇게 날 무서워하지? 내가 너무 심하게 야단쳤나? 야, 내가 좀 더 따뜻하게 잘 대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도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야,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인데 이거 하면 큰일 나지. 조심해야 되겠다. 늘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자기도 모르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떠한 자를 불쌍히 여겨주십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다시 말해 그 당사자도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싶고 긍휼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까?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하나님께 모두 꺼내놓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김없이 낱낱이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사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잠언 28장 13절 말씀 보시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꺼내놓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먼저 자백하고 먼저 용서를 구하면 형량이 줄어듭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도 그래요. 심지어는 형벌을 면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에요. 아,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고소를 하다가도 고소를 취하하죠.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 솔직히 꺼내놓고 고백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죄를 탕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정의보다 이 땅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은 더 무궁하고 더 큰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 보시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거예요. 이 시간 내가 복 받으려고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행복의 축복, 복 받으려고만 아등바등 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담이 허물어지면 우리가 간구하던 모든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담이 걸려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께로부터 좋은 것이 오겠습니까? 이 죄악의 담을 허물고 칠병여의 축복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죄악의 담을 허물 수가 있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아무리 두꺼운 죄악의 담도 부서뜨린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고 싶다면 그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큰 기적을 체험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사랑 무엇입니까? 심지어 상대방이 실수한 것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 그 잘못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한 살, 두 살 때 보세요. 얼마나 이쁩니까? 심지어 물컵을 쏟는 것도 이쁩니다. 먹다가 옷에 질질질 다 흘리는 것도 예뻐요. 트림하는 것도 이쁘고 방귀 뀌는 것도 이쁘고 토하는 것도 이쁘고 바지에 똥을 싸는 것도 다 사랑스럽고 다 이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렇게 서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까지 다 예쁘고 사랑스러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충 사랑이 아니라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인 것이죠. 대충 사랑하지 마세요. 나에게 잘할 때만 사랑하지 마세요.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이렇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때 내 죄가 다 덮어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 막힌 죄악의 담이 모두 허물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죄악의 담이 허물어지기만 한다면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행복은 순식간에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배 부흥을 명령받고 온 열방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올 2015년도부터는 우리가 반드시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열심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때 그 사랑의 힘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맡겼던 죄악의 담을 부수고 하나님께로부터 칠병여의 놀라운 축복을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을 두렵게 믿고 또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 죄를 모두 꺼내놓고 회개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 바로 전도의 행위입니다. 전도의 행위예요. 야고보서 5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꺼내는 자, 전도하는 자가 허다한 죄를 덮음받는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길 때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내 죄를 모두 꺼내놓고 통회 자복할 때 비로소 다른 영혼들이 보이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세미나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 9회 세미나까지 정확히 9일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전심전력을 다해서 세미나를 전하고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죄, 내 자녀의 죄, 내 사업체의 죄,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안에 퍼져있는 모든 불신과 불평의 죄까지 다 덮어버리고 모두가 배부를 수 있는 참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책을 찬송하시고 모두가 배불리 먹는 칠병여의 축복을 함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02장 믿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